부숴버린 내 반쪽. 어떡할래 붙이려 애를 써도 흉터만 남아. 이게 대체 뭔데 왜 나를 울려 다 가지고 놀고 이제 와 싫진 않나요. 이게 대체 뭔데 내일 자꾸 놀려 잠도 오질 않아요. 자꾸 이상한 생각만 나. 이제 내 반쪽이 없어졌네요.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. 아직 널 사랑해. 이제 내 반쪽이 떠나갔네요. 이렇게 내 가슴이 사랑한 내 반쪽 내 작은 키에 맞춰 눈높이를 낮춰주던 그대 둘이 발을 맞춰 걷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다른 그대가 옆에 없죠. 영원할 것만 같던 우리 스토리 혼자 남은 지금 거리 나를 잃어버린 갈 곳 없는 외톨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메아리 아직도 난 그대 바라기. 다가도 나를 울린 네가 원망스럽다가도 또 나는 어느새 떠난 네가